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요즘 인기절정의 국민 MC 김제동 씨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유 이 자승원 씨가 앉았던데 앉으니까 예. 아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얼굴에서 피가 나올라 그래요. 네. 야, 네. 요즘 수많은 방송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일약 대스타로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김제동 씨. 야,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네. 예전엔 툭하면 술 먹고 나한테 전화하더니 이제는 안 하네요. 야. 연락할 일 있으면 매니저 통해서 전화 좀 해주세요. 와. 아이 참네. 마이크 따. 자 어쨌든 네. 오늘 리플 네. 남겨달라고 부탁하신 사연을 아름다운 네. 음악과 함께 네. 또 읽어보겠습니다. 부탁해요.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아유, 저분 너무 좋아요. 잘못하다 띵 이거 나오네. 아니 괜찮아. 저 미소 보세요. 저... 미치겠어요. 저... 왜 이러지? 전화 주세요. 네. 네. 계속 저분이 하시는 거죠? 제발 좀 이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많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아파트 11층입니다. 위에 12층에서 어찌나 쿵쾅대는지 밤이나 낮이나 하루에도 12번씩 깜짝 놀라곤 한답니다. 조용히 낮잠 한숨 잘 수 없는 지경이지요. 12층에 당장 올라가서 따지자니 한 아파트 내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어색해지고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러지도 못하겠고요. 그렇다고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리자니 앞집 싸움하던 게 생각나서 흑흑 가로 열고 저희 앞집도 윗집에서 너무 쿵쾅댄다고 경비 아저씨께 도움 요청했다가 윗집 무서운 할머니가 내려오셔서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가로 닫겠습니다.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도 조용히 낮잠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오, 딱 맞았어요. 이야. 굉장히 센스 있으세요. 저분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예. 저한테 전화하는 거 빼고 못하는 게 없어요.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네. 야, 이분 네. 아파트에 사시는데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런 거 많죠? 다들. 법 문제를 다루는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 다루어진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 이게요? 네, 그래서 뭐 해결책은 이제 법정에 소송을 하면 예. 방음벽을 설치해 줘야 된대요, 거기가. 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가기 싶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런 거죠. 예. 네, 리플. 자, 네. 리플 첫 번째. 네. 아이디가 딸기가 맞나라는 분입니다. 구차하게 싸워봤자 기분만 나쁘죠. 그럴 때는 앙증맞은 꽃 슬리퍼나 큼직한 동물 모양 슬리퍼를 들고 가서 선물을 하세요. 그리고 꼭 이마를 덧붙이세요. 이거 새로 나온 슬리퍼인데요. 바닥이 두꺼워서 그렇게 조용하대요. 괜히 말하다가 시끄러워서리 뭐 했다간 그 슬리퍼로 뺨 맞을지도 모르니 좋게 끝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네. 애교스럽게. 굉장히 평화스러운 작전이군요. 그렇죠. 네. 햇볕 정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샤인 팔러시라고 하는. 그렇죠. 네. 대북 정책의 주요 기조를 이루었던. 네. 슬리퍼 정책이죠. 네. 슬리퍼를 가져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네. 괜찮은 방법 괜찮아, 같아요. 괜찮아. 네. 다음. 그 다음에 이분은 이렇게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천장에 대세요. 중공 청소기를 전쟁의 대세. 가능하면 진동 팍팍 나는 두드려주는 청소기면 더욱 좋고. 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관로 열고 복수의 정도에 따라 시간대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네. 화가 많이 나면 오밤중을 선택하시니 그것이 좋으시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가장 강하게 들려줍니다. 사방팔방으로 막 이렇게 돌리라. 사방팔방. 진공청소기. 그래서 위층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으면 천정 청소했다고 대답을 하시랍니다. 천정 청소. 오, 괜찮네. 네, 약간의 복수의 방. 네. 한이다. 뭐 이렇게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요. 무슨 뜻일까요? 한이다. 이름이 한일 거예요. 한이다. 자기 이름은 이제 지금 방송 보면서 굉장히 통쾌하고 있을 거예요. 이름이 한일 거라. 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방송 나고 나면 그 다음 날 네.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네. 한이다 이렇게. 자, 항상 귀마개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건데 가르쳐줘요. 저. 네? 10번 중에 한두 번만 웃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전염이 됐어. 네. 자, 차승원 씨한테 조금 미안하다. 네. 자, 항상 귀마개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귀찮게쓰리 계속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걸치지 않고도 거창하게 튀어나오지도 않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귀마개. 바로 귓밥입니다. 귀를 파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귓밥을 잘 숙성 배양시키면 최소 한 달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희생정신. 이것은 외설과 예술의 차이이듯 지저분함과 배려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양심은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흑흑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좀 지저분할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웃자고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하나 또 하겠습니다. 안 웃겨요. 네. 고혜림 씨라는 분이에요. 좀 많이 안 좋은 방법이지만 위층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집 아저씨가 두 집 살림이래 글쎄. 아유 그 집 아줌마가 춤바람이 난대 글쎄. 아이고 참. 아이 그 집 애가 수학 점수를 0점 맞았대 참. 이런 거죠. 한 명의 아줌마한테만 얘기해도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갈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동네 챔피에서 이사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웃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이제 치사하다 근데 이거 좀. 좀 치사하죠. 근데 예. 야, 그 아줌마 역할을 예. 잘하시네요. 이제 한 번 더 해보세요. 재밌다. 뭐 수다 떠는 거? 아유 글쎄 그 집 아줌마가 이거 한 번 더 해보세요. 그걸 뭐 어떻게 다시 이거 읽은 거지 내가 못해요 잘 그런 네, 거. 네 그래요 그러면. 자 예. 그러세요. 자 다음은 저 좀 같이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웃으시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런 거 네. 이해해요 제가 네. 저는 이해해 그러니까 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긴 게 있고 네. 그냥 그 당시에 웃긴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저는 심하게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친구하고 무슨 얘기라도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날 지하철 타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 거기서 얼마나 웃기 지하철에서 혼자 타고 왔는데 옆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겠어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웃으면은 한번 웃고 네. 나면 시원한데 한 시간을 타고 가는데 안 웃으려고 계속 참으니까 한 시간 내내 웃긴 거야. 한 시간 내내 계속 이러다 누가 볼까봐 막 감추고 그걸 네. 이해한다니까요. 네. 그럴 때는 마음을 굳게 잡수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잡수세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단어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잡수세요. 이런 거 하나 돼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집에 방 하나를 비워서 그 방에다가 스프링벅 갈로 열고 아프리카에 사는 높이 뛰는 사슴류를 두 마리 키우세요. 지네들이 점프하다가 수시로 천정에 머리를 박지 않겠습니까? 한 곳에만 집중되면 좀 그러니까 이방저방 수시로 옮겨가면서 키우세요. 스프링벅이 계속 자라나면 위층의 바닥을 때리는 강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일종의 복수죠. 만약 스프링벅을 못 구한다면 본인이 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